Don't wanna be unsteady. Don't wanna be uncertain. Could you wanna stay calm? 난 너의 그림과 같아. Put a rock. 같은 거 아니까 너 뺄 생각 말고 생각해봐 우리.